우리나라의 김일성 종합대학의 산림과학대학이 새로 나왔습니다. 현재 산림과학 부문에 30여 개의 과목들이 개척되고 그에 따르는 교수안들이 원만히 작성되었습니다. 4월 1일 새학년도부터 공부하게 될 박사원생들과 학생 선발 사업도 마무리됐습니다. 나라의 산림다운 조성과 보호관리, 종합적 리용을 위한 사업을 앞장에서 또 밀고 나아갈 새로운 인재육성기지가 창설됨으로써 조국의 부강번영을 담보하는 만년대계의 사업에서 새로운 조언안을 가져올 수 있게 됐습니다.